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. 난 못 가요. 피타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.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. 아파도 너무나 아파. 사랑은 또 무슨 사랑.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. 난 못 가요. 피타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. 몰라서